Remember me. I'm in danger. Pinocchio. Remember me. 어디 보자 읽어보자 내 맘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훔쳐 박은 눈동자 스륵스륵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 징징 밍밍 칼날보다 차갑게 그 껍질 벗겼네 난 지금 danger 한겹 두겹 백스트리트처럼 약해요 danger 스며드덕 춤 사이 꿀처럼 너는 피노키오 너밖에 모르는 내가 됐어 아슬아슬 위태위태 시작되는 쇼 Remember me. 나는 의사 선생님은 아냐 그냥 널 알고 싶어 너란 미지의 대륙에 발견자 콜럼버 심장이 막 뛰어뛰어 내 맘을 어떻게 해 어릴 적어 빠랑 섰던 인형처럼 난 지금 danger 한입 구이 마카롱보다 달게요 danger 스며들어 틈 사이 샤를루 Matrix stopping 껍질을 벗겨내 Oh, I just wanna tell you I'm in danger now Daddy, daddy, tight.